가드라 평양 알아마트니 또아이라 야마타시 발주린 아서브트 워프소 라즈나티 조아이티 또아리 들와토니아 비레사티라 이슬라주나 강일섭 للمشاركة في اجتماع الوزراء الآسيوي بشأن تقليص خطر الجوائح والذي سيجري في نيودلهي بالهند.